몰라 네 안에 이마밖에 몰라 어쩔 수 없는 남잔가 봐 어떡하나요 날 버리고 가실래요 잘 들어봐 심각한 얘기해 보기보다 생각보다 순진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있는데 충성의 모두가 바치는데 어쩌다 너의 운명을 봤어 어쩌다 온몸에서 전율이 왔어 내 전부를 뺏겨버렸어 그래서 운명 같은 여자 만났어 이별의 예감이 왔어 no. 대체 뭐라 말해야 하나 그냥 차라리 말할까 아싸리 다른 핑계 대볼까 yeah. 무슨 말을 해도 나쁜 놈 이미 그녀에게 몹쓸 놈 인정할게 마음껏 차라리 날 욕해 나쁜 놈이라고 That's your life 안녕이라고 한마디로 말한 것처럼 저 멀리 멀리 나를 떠나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날 버리고 가실래요 처음 먹는 나를 더 말해도 가신다면 죽어도 이를 몇 번을 더 고쳐 죽어도 평생 나는 그때의 주인 알아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어 내 마음을 붙일 수는 없었어 마지막을 이를 지키고 싶었어 전 너를 받을 거란 걸 그리워서 달라져도 그래도 alright 안녕이라고 한마디로 할 것처럼 생각했어 상처라도 덜어볼까 준비했어 One, two, three, come on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쇼 마지막 그대의 얼굴 보고 싶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소 나를 위한 그대 위한 이별 파티 hey, yeah. 정말 잘 지내야 돼 hey, yeah. 좋은 사람 만나야 돼 See ya 이제 정말 안녕 안녕이라고 한마디